네, 안녕하세요.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팟입니다. 오늘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9월 24일 토요일 한 4시경 다 되가네요. 네. 저희 소개 먼저 하죠. 네. 저는 T1이고요. 저는 조직신학과 종교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N1이고요. 신약과 청소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저도 성인 교육을 요즘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목회 좀 신경을 더 쓰다 보니까 네. 신약 공부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마음이 아파요. 네. 좀 여러 가지 이 역할 가운데서 역할 갈등을 지금 그러니까. 네, 겪고 계시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른 일들이 있는 것들은 좋은데. 네. 이게 이제 공부는 워낙 저희가 계속 하던 사람들이니까 예. 뭔가 이제 직업이 학생처럼 안 느껴지는 거죠. 예. 뭔가 다른 거에 더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그렇죠. 예. 공부가 좀 뒷전으로 밀리는 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저도 지금 공부만 사실 9년이거든요. 네. 석사 옛날에 한 것까지 합하면. 근데 뭐 사실 그러니까 평생 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학부 네. 졸업한 이후로 네. 대학원 3년 플러스 지금 박사과정 5년 6년 네. 6년 지났고요. 네. 7년째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데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교회 일하고 뭐 네. 애들 라이드하고 네. 예, 그리고 뭐 새벽 예배 나가고 네. 목사님한테 구사리 듣고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지내온 인생인데 그렇죠.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런 거 하나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할 걸. 네. 근데 이제 이미 너무 늦었죠. 이미 늦었죠. 네. 이 후회가 많이 돼요. 그렇군요. 네. 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공부만 했으면 지금 좀 더 나은 학자가 돼 있을 텐데. 지금 너무 배움이 좀 깊이가 낮아서 얕아서. 네. 네. 항상 안타까운 마음 뿐이고. 네. 회개로 시작하네요. 오늘. 아, 그러게요. 오늘. 회개와 네. 회한을 나누는 서두인데. 네. 네. T1님 어떠세요? 저도 그런 생각하죠. 네. 근데 사실 공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후회를 나누면서도 네. 지금 이거 공부 아니잖아요. 이거요? 뭐 공부는 아니죠. 근데 어떠세요? 공부와 관련되어 있죠. 저는 좀 네. 여쭙고 싶어요. 네. 팟캐스트 하면서 네.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세요? 여기서 솔직하게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청취자들이 듣고 계시니까. 근데 제가 네.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잠깐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굉장히 보수적인 네. 교단 측에서 오신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사역자 분들은 아니고 평신도 분들이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와 관련된 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심정적으로는 동조하지 않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제가 말이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네. 네, 그리고 좀 중간중간 퍼즈도 많고 생각하느라고. 네. 근데,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왜요? 왜냐하면.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아니요, 정리가 잘 돼 있다기 보다는. 네. 뭔가 이제 위기 의식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랑 만날 시간은 지금 당장 요 몇십 분밖에 없는데 이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그리고 그 안에 갖고 있는 불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뭐 좀 직업병인 거죠. 네, 그래서 빨간 약을 좌약으로 그냥 넣어줘야 되겠다. 억지로 넣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엉덩이로라도 넣고 넣어주고 싶은. 네.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점점 표정이 밝아지고 그분들이 이제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줄 알았었는데 근데 이제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그 틀 안에서 깨주는 네, 그 리버레이트 해주는 얘기를 하니까 표정이 밝아지면서 나중에는 그 저희가 헤어지기 전에는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보통은 이제 그 설교 듣고 목사한테 가서 아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저 여러 가지 굉장히 그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걸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계시는 젊은 분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이제 어떤 교회의 권위 혹은 이제 목사의 권위에 눌려서 그걸 이제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다가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고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한 듯한 좀 뿌듯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 만약에 우리가 팟캐스트를 하지 않았었으면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동일한 네. 동일한 역할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팟캐스트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네. 일어났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제 아내랑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그 만남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팟캐스트를 안 했으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이렇게 다급하게 약을 까서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빨간 약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동일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와 제가 이 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목회자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한 거의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팟캐스트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학습입니다. 예. 네. 그렇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 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받게 됐어요.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뭔가를 준비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또 준비를 안 하고 얘기를 할 때도 많은데, 그럴 땐 옛날 했던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리가 되잖아요. 리마인드 되고 네, 우리가 네. 우리가 스스로 정리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레파토리가 많이 생겼어요. 네.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네. 즉각 꺼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레파토리가 많아져서 네.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혼자서는 사실 못 살아요. 그렇죠. 네, 저도 혼자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네. 근데 우리는 또 우리를 만나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피원님이 우리를 안 만나주시니까. 네. 우리는 이제 청취자님들께 기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외로움을 네. 달래기 실제 위해서. 실제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엿장수님 이런 분들. 네. 네. 근데, 이런 분들께, 100% 의지해서 우리는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큰 교회라는 생각도 들어요. 크진 않죠. 아니 그러니까 크진 않지만 한 다섯 명이죠. 지역별로 보면 지역별로 보면 글로벌하죠. 광역대잖아요. 광역대. 네, 그렇죠. 네. 네, 전국구. 전국구지만 이제 동네 방송 수준의 네. 청취율을 네. 네. 그래서 그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하나의 모습만 하나의 설명으로만 네. 설명되어질 수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직 내 말만 듣고 내 말만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말이 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네. 네. 말이 안 되는 말 좀 걷어버리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네. 네. 좋은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동네들이랑 놀던 생각이 나거든요, 요즘에. 아, 그래요? 예. 네. 밖에 이제 뭐 저희 그러니까 시골 전 시골에 살았어요. 어, 그러시구나. 예, 천안시 성안읍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네. 성안읍, 예, 거기 네. 개구리 참외가 유명하고. 네. 예, 그런데 개구리 참외가 뭐예요? 참외의 그 겉 모습이 청개구리 그런 무늬처럼 돼 있어요. 아. 예. 아무튼 그냥 네. 참외도 유명하고. 네. 성안... 아, 이렇게 좀 이렇게. 네. 나사처럼 그렇죠, 이렇게 뭐, 나와 예, 있는 예, 거예요. 예, 초록색으로 돼 있고. 아. 네, 네, 네. 어쨌든 그. 제 시골에 살았었는데 네. 동네 사람들이 서로 숟가락까지 다 알잖아요. 그쵸. 완전 시골은.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집 누나네 집 가서 그냥 밥도 먹고 라면도 얻어 먹고 거기서 한참 놀다가 우리 할머니가 저 찾으러 이제 앵원아 하면서 부르는 거죠. 네. 네. 밥 먹어라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쵸. 네. 네. 동네 꼬마들이랑 제 친구들이랑 네. 진짜. 시간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세네 시간. 그렇죠. 그런 이 공동체성이 있었거든요. 지역별로. 그쵸.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저는 이 팟캐스트가 이 청취자님들과 이렇게 한 마디 두 마디 한 주 동안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희미하게 어떤 한 동네를 이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동네 그러니까... 아저씨들이랑 만나서 네. 막걸리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조금 형성되고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들 이... 가운데서도 네. 서로 이렇게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네. 훈훈하잖아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다 다르고. 뭐 게시판에 커뮤니티 이런 거 말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또 서로 다른 자신의 의견들을 나누고 네. 하는 게 커뮤니티잖아요. 그럼요. 그게 에클레시아고 네. 그게 바로 교회의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가 조금 시사 문제를 네. 좀 이제는 좀 다루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우리 종교 기독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또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저희는 또 미국에 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래도 박근혜 정권을 좀 물어뜯는 일도 좀 하고 지금 너무 많이 아 제가 요즘에 그 시사 그러니까 잘못된 네. 것을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어떤 그 지평을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요즘 했어요. 왜냐하면 네. 너무 탁상공론으로 끝나면 우리가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라고 좀 생각하니까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좀 시사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좀 내는 방송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네. 우리가 이렇게 너무 지식적인 것만 이야기 또 하다 보면, 네. 현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추상적인 것에 빠져 있다 보면, 그렇죠. 현실을 외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다룰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네.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네. 훌륭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야죠. 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네. 좀 발굴해서 네. 우리가 좀 연구도 해보고 네. 네,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 지난주까지 네. 두 번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네. 홍 교수님과의 인터뷰 그렇죠.를 이제 내보냈죠. 네. 네. 들어보시고 어떠셨어요? 우리 홍 교수님, 저는 이제 엿장수님이, 네. 홍 교수님 좋은 분 같다. 정말 깨끗하신 분 같다. 고결하신 학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신앙 양심과 신학 양심을 일평생 지켜오시면서 네.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셨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우리가 이런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보고 배울 만한. 그렇죠. 네, 좋은 귀감이 되시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참 좋다는 거죠. 네. 행복하다. 그렇죠. 네. 그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그 방송 내보낸 것 중에서 네. 차 타고 오면서 저희가 한 얘기 중에 네네네. 이제 애너님이 저한테 어떻게 느끼셨냐고 네. 이제 물어보셨을 때 제가 선생님이신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예. 그 말이 지금 애너님 하신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보고 배울 수 있는 분.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온 삶 자체도 보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옳은 소리를 하시다가 예, 이제 말하자면 제도권에서 이제 아웃이 되신 분이시고 그런 또 이렇게 좀 쓰라린 예, 네. 그런 경험을 하셨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시고 네. 이렇게 본인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한쪽에서 하고 계신 그게 너무나 저는 대단해 보였고, 그리고 참 존경할 만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저에게 나눠주신 말씀들도,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예, 이야기들이었고, 또 신학자로서 어떻게, 학문적인 여정을 쭉 꾸준히, 예, 닦아오셨는지, 예,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넓은 길은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좁은 길은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다 보면 이거 나 혼자 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외롭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내가 살아서 뭐 하나, 나 혼자 이렇게 의롭게 살아서 뭐 하나, 어렵게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딱 옆에 보니까, 같은 좁은 길을 가는 동지가 있는 걸 발견하는 거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었네. 난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당신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아, 내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여태까지 너무 게을렀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만남이 서로의 삶의 어떤 시너지를 이렇게 증폭시켜주는 네. 그런 좋은 일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티원님이랑 저랑 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의무감으로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안 만날 수도 있었거든요. 사실 티원님이랑 저랑은 다른 길을 그냥 각자 이렇게 갈 수도 있었어요. 네. 예, 왜냐면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만날 이런 일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팟캐스트라는 걸 이렇게 묶여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없는 에너지가 예, 무에서 유가 창출이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일루미나티처럼. 네. 비밀 결사대를 조직을 해서 좀 이렇게 멤버들을 좀 더 모집을 해야 되겠다. 네. 그거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좀 컨택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드신 분들. 밥 한 끼 사주면서. 밥을 네, 사드리면. 네. 또 훌딱 넘어오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운영 자금을 좀 그렇죠. 마련을 해가지고. 네, 네. 예. 밥도 좀 사드리고. 그럼요. 예. 아니, 제가 운영 하면서, 자금이야, 뭐. 네. 제가 그냥 고주머니 털어서 하면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 네. 좀 다양한 목소리를. 네. 우리가 좀 담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컨택을 하고 네. 계신 분이 몇 분 있는데 네. 뭐 단발성으로 출연을 하시던지 네. 네, 티원님은 글렀어요. 너무 몸을 사려. 네, 네. 아, 또 뭐 바쁘시니까. 네. 아니 뭐 농담이고요. 네. 지금 조금 컨디션이 네, 컨디션이 네. 좀 안 좋으시고 감기가 좀 있으신 것 네. 같아서. 네. 네. 저도 힘든데, 나왔거든요, 저는. 네. 그렇죠. 저는 오늘 오전에, 네. 한 3시간을, 네. 4시간? 네. 4시간을, 네. 교회 청소를 하다가, 네. 네. 탈진 상태 이르러가지고, 약 먹고 누워 있다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참. 그래도 좋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아,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 양성하셨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그게 그 파급력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네. 사람들을 자꾸 예수님 만나셔서 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우리는 제자를 만난다는 이런 상하 이런 적 이런 계급 네. 하이어키컬은 그런 저는 건 아니고 그런 만남을 갖자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자를 만드는 방법은 밥을 사주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죠. 예수님이 성찬식을 네.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건 내 몸이다. 내가 살을 떼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너네를 밥 사주는 거다. 내가 사제를 다 털어서 너네들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먹회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몸과 피를 네. 네. 다 내어주는 밥을 사주는 행위. 네. 저는 그게 목회고 아, 그게 제자 양육이고. 네. 그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밥을 사줘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빚을 네. 내서. 밥을 사주고, 네. 먹이고, 이제 다독거리고. 네. 네. 네. 그쵸. 같이 밥을 먹는다는 행위는, 네. 그냥 단순히 식사를 하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 삶을 나누는 거고. 그쵸. 예. 네. 다 이 그 어둠의 세계가 다 네.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사우나 하고 네. 우리가 그런 사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 어둠의 세계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살과 피를 나눈 거고요. 그렇죠. 네. 네. 네. 우리가 남이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네. 또 그런 건 아니고 네. 우리는 밥 먹으면 생각을 나누고 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다가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그렇죠. 네.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제가 게시판에 하나 좋은 소식을 올렸었는데 아, 예. 그 애플의 그 아이튠즈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사실 이 팟빵은 네. 그 팟캐스트의 한국판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원조는 이제 애플의 그 아이튠즈의 팟캐스트인데 그 팟캐스트에 저희가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최근에.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에피소드들을 좀 추려서 부끄럽지 않은 것만 예 저희가 이제 좀 주제별로 네. 이렇게 했던 거 위주로 해서 22개 에피소드 올렸어요. 2회는 올리지 않았죠? 아 1회부터는 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 처음 올라간 게 신정론.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신정론부터 아, 올라갔어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제별로 이야기했던 거 위주로 이제 쭉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애플 를 쓰시는 분들은 네. 네, 이제 거기서도 들으실 수 있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팟빵도 굉장히 좋은데 네. 저희가 그 통계를 봤을 때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 80% 네. 정도가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청취자를 100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한 15%에서 한 17% 정도가 미국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정말 세계 곳곳에 계신 분들. 네. 아프리카 나라도 있고, 중동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네, 유럽도 있고, 야. 전 세계적으로 네. 방송을 들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팟캐스트로 이제 좀 오픈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네. 두 개를 같이 갈 건데, 네네네. 좀 더 많은 분들이 네. 또 우리와 함께 같이 생각을 좀 나누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예. 예. 깜짝 놀란 게, 네. 제가 올리고 나서 한 네. 일주일 만에, 구독자 수가, 한 120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팟빵에 계신 분들이 네. 다 등록을 하신 게 아닌가. 다 중복되겠죠. 네, 접속 가능하신 분들은 다 등록을 하시지 않았나. 네, 다 중복이죠.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네. 또,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네. 생각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래서. 들어오시면 좋죠. 네. 감사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도 혹시 네. 저희 방송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시면, 네. 한 번씩 권해주시고, 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저희 영리 목적은 없습니다. 네. 전혀 없죠. 양심, 네. 양심 있으면 이런 저희가, 저희가 뭐 지금, 네. 뭐예요. 광고도 못하고. 네. 네. 광고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네. 네. 광고 들어오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예. 네. 혹시. 할 생각도 없고. 저희 할 생각은 있어요. 저희는 이런 네. 거 광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책 같은 거요. 누가 쓰셨는데 잘 안 팔린다. 아, 책. 예, 좋죠. 책. 예. 김준우 네. 박사님이 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신데 네. 그분이 책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번역서도 많이 내고 네. 그분 책을 저희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제가 조금 홍보를 좀 할 생각이에요. 네, 네. 좋네요.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네. 제가 그분 책을 좋아하니까 네. 네. 혹시 뭐 광고할 거 있으시면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죠. 예, 일단은 네. 댓글을 좀 그래도 한번 훑어야 되지 않을까. 네. 써주신 그렇죠. 분들이 우리 아레오바고님 예,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러게요. 아레오바고님이 질문을 네. 그 최근에 올려주셨는데 아, 아레오바고님이 우리 홍 교수님 그 인터뷰를 들으시고 알쏭달쏭하다 아직도 맞아요. 네, 네. 기독교가 뭔지 그렇죠. 좀 명확하게 좀 평신도의 눈에 좀 눈높이 맞춰서 좀 말씀해 달라.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더 깊은 미궁으로 빠질 때가 있다고. 그리고 제가 네. 이제 네. 아레오바고님 질문을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 네. 저희가 홍 교수님 만나서 네. 한 30분 이상 일단은 대화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컨텍스트가 그런 조금, 부분이 이제 저희가 녹음을 안 했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이제 네. 얘기들이 네. 뒷부분에서는 좀 빠지지 않았나 맞아요. 실제 인터뷰에서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네. 다음번에 네. 저희가 이제 그 홍 교수님 또 만나 뵐 때 네. 그때 한번 다시 여쭤보죠 뭐. 또 LA, 네. LA 한번 가서 네. 짜장면 한번 먹고. 아, 그렇죠. 네, 우리 저기 이제는 홍 교수님을 우리가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해야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야죠. 네. 밥을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레오바고님 그때 다시 한번 좀 더 예. 평신도 눈높이에 맞힌 네. 예수 목회가 예. 무엇인지 네, 또 기독 그 원하는 기독교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참 좋겠지만 네. 그냥 뭐 홍 교수님은 또 홍 교수님이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서 네. 그냥 만나서 대화하고 네.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정확한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홍 교수님 정도면.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저번에 그 댓글 잘 소개를 못해드렸던 부분이 이제 지진 이야기가 네, 네, 그러니까 예, 좀 소개를 많이 못 드렸는데 이번에 또 2.5의 여진이 경주에서 났다고 아 그렇군요 예 네. 이 끊치지가 않네요 네 그 저는 한국에 있을 땐 사실 지진을 못 느껴봤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미국에 와서 지진을 처음 느꼈을 때 굉장한 충격에 빠졌어요 사실 네 맞아요 네.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아, 네. 그 새벽에 느꼈었는데 자다가 저쪽 위쪽에서 있을 때. 네. 근데 이게 집 전체가 이렇게 꿀렁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느끼면서 되게 그 뒤로 조금 괜히 진동이 없는데도 뭔가 지진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그렇죠.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미국 집들은 사실 나무로 지어서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밖에 화물차가 지나가면 떨리잖아요. 그렇죠. 예. 네. 조금 떨어져 있어도 그렇죠. 떨리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런 게 있으면 또 지진이 나죠. 아닌가? 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랬었는데 근데 또 오래 사신 분들 보면은 예. 아무렇지도 않아 하더라고요. 저 네. 예. 99년도인가? 네. 어학연수로 왔었거든요. 네. 그때도 한번 경험했고요, 지진을. 네. 큰 건 아닌데, 그냥 건물에 있다가 다 밖으로 나왔었어요, 한번. 그리고 여기에서 살면서도 한 두 번 정도? 좀 이렇게 느껴지는 지진을 겪었는데, 그냥 컴퓨터 책상에서 컴퓨터 하다가, 침대 안으로 들어간 정도? 무서워. 하고 침대로 네. 들어갔죠. 네. 네. 그리고 그냥 잤습니다. 네. 네, 아무튼. 한국에서 그 이제 그 경주 쪽 네. 예, 그 근방에 이제 굉장히 큰 지진이 났는데 문제는 이제 일단 안전도 문제지만 네. 사실상 거기에 이제 핵발전소가 큰 문제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전 그 일본 생각도 나면서 지금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핵발전소 때문에. 그리고 사실 또 중국에 그 저희 동해안 인접한 그 지역에 핵발전소를 새로 30개인가를 짓고 있대요. 네. 네. 사실 그것도 큰 문제죠. 그러네요. 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동해안이 아니죠. 우리 서해안. 한국의 서해안. 중국에서? 중국의 동해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지금 환경이 엄청나게 파괴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그 산호섬을 완전히 하나를 수십 개 되는 산호섬을 개발 때문에 완전히 다 망가뜨리고 산호들을 살아있는 산호들을 이런저런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됩니까? 중국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 못하죠.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네. 전 세계가 중국의 그 무차별한 그런 개발 때문에 네. 앉아서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대책이 없는 겁니다. 세상이 네. 급속도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도 어떤 사람들도 거기에서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 환경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네. 네. 단체들을 조직해서 네. 이제 정부들에게 압력을 넣는 네. 일을 이제 하고 있죠. 네. 예, 계속 해왔고. 근데 네. 그게 어떤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네. 네. 너무 약하죠. 사실 힘들죠. 약하죠. 예, 힘들지만,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아름다운 지구가 같이 살아가야 될 예, 지구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야 언젠가 또 죽고, 네. 우리 여길 떠나겠지만, 네.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뭐, 그러면 뭐, 참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탄소 배출을 네. 제한하는 네. 예, 그런 이제 법안에 이제 사인을 하는 예, 의준을 하는 네. 예, 그런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네. 미국이 사인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예, 파리에서.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교토 의정서에 사인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가장 큰 이 공해를 배출하는 그렇죠. 나라인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죠 사실. 그렇죠. 인도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사실 더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환경 보호를 위해서 더 좀 힘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창조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뿅 하고 이제 다 끝나고 그 뒤로는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이 계속 재창조의 연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런 이제 이 창조를 지켜간 네. 것도 우리의 하나의 의무가 아닐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네. 그리고 또 예수의 회복의 메시지 네. 그 회복의 메시지가 단순히 어떤 인간과 인간의 사회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자연 전체를 위한 메시지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 자연 전체의 어떤 brokenness, 예, 그 깨어진 부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기독교인들이라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생태적인 예,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태 신학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해야죠. 네. 어쨌든 그 우리 아레바고님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구약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구약학자를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구약학자를 한번 모셔서. 네. 네. 구약학자 우리 있죠? 있죠. 많이 있죠, 이젠. 네. 컨택을 좀 해야죠. 네, 이제 네. 우리 후배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죠. 예. 밥 한 끼 사주고. 근데 이 3번 질문 같은 경우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제사 예식 후에 지성소는 누가 청소하는가? 네. 누가 했을까요?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네요, 진짜. 그리고, 1번 질문이 모세의 두 번째 십계명 돌판에는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나? 네. 그 돌판을 모세 당대 이후 본 사람은 있는가? 네.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죠.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을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세계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 아닌가요? 히브리어? 네. 글쎄요. 구약학자를 모셔야겠네요. 아니, 왜냐면, 네. 히브리어는 알파벳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 사실 그 페니키아 문자 그렇죠. 이후로 이제 나온 거니까. 이건 1200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더 훨씬 전 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히브리어로 기록될 일은 없다. 아, 쐐기 문자 정도. 네. 굉장히 쐐기 문자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그렇네요. 보통 네. 그 돌판에는 이제 쐐기 문자. 돌판이요? 그러니까 아, 쐐기 문자는 거의 점토판. 점토판이니까. 네, 그렇죠. 왠지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돌판은. 돌판에 그렇죠. 새겼다라는 네. 그 말 자체가. 네네. 그 세라믹이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점토판에. 점토판에 적은 네. 거니까. 네. 그래서 구워버리면. 네. 예, 그, 부서지지도 않거든요, 잘.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쐐기 문자일 수도 한번 있겠네요. 연구해볼 필요가 있네요. 그리고 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 구약학자들한테. 네. 그리고 한번 구약 개론 정도를 위해서 우리 목사, 저기, 한번 모시는 걸로. 그렇죠. 밥을 예. 한 몇 번 사주고. 네. 예. 그리고 그 돌판을, 이후 본 사람이 있는가? 못 봤을 텐데. 이거 인디아나 존스가 봤죠. 인디아나 존스. 보고 다 죽었잖아요? 예. 인디아나 존스가 봤는데. 혹시 영화를 보시고 지금 질문하신 건가? 인디아나 존스를 다시 보셨나? 네. 그, 예. 사실, 예. 그 뭐라 그러죠? 그 예. 괴? 괴요? 예. 성괴. 그냥 성괴라 그러나요? 그렇죠. 예. 성괴할 성형 괴물? 성형 생각이네. 네. 네, 아무튼 그 성괴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 네, 그 사실 그 난제죠. 그렇죠. 네,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네. 근데 이제. 별별 게 다 있어요. 별별 그런 의견들이. 재밌는 있어요. 해석들이 네. 많이 있어요. 그 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밑에 성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성괴 위에 그 보좌 위로, 그렇게 네. 보좌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로 피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전혀 뭐 고고학자 중에. 신빙성이 없네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믿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은혜를 받았었어요. 네. 저는 그 굉장히 재밌었던 그 네. 이야기가, 그 솔로몬 이후부터, 네. 그러니까 언약궤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네. 예, 지금 생각이 나네요. 언약궤를, 그, 아, 언약궤에 대한 네. 기록이, 네. 그 솔로몬 이후부터 안 나와요. 아, 네. 근데 솔로몬 때 그 네. 지금의 이제 이티오피아 쪽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그 시바 여왕이 와서, 네, 이제 솔로몬을 이제 아련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네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선물을 받아갔다. 아, 그때 언약궤도 나오는데, 이제 그 많은 선물 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썰이에요. 예, 뭐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네. 아, 잉태하고 예, 잉태하고 돌아갔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그 이제 후대 왕들이 네. 악한 일들을 행하고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을 때 이제 신실한 이제 사람이 그거를 이제 솔로몬의 핏줄인 그 이티오피아 여왕의 아들에게로 가져갔다. 아. 그래서 그 성괴가, 아니, 그 언약궤가 네. 그 이티오피아 어딘가에 네. 이렇게 잘 모셔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예,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티오피아의 어떤 그 이제 사원 같은 네.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본인들이 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제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럼 진짜네요. 아니, 모르죠. 네. 근데 거의 네. 그 사람들이 이제 24시간 제가 귀가 얇아서 돌아가면서 거기를 지키더라고요. 그럼 진짜네요. 네. 모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빼고는. 죽으니까 만지면.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재밌죠. 재밌네요. 네. 소설로 누가 써면 되겠네. 그렇죠. 예. 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인들이 가져가기 위해 만지고자 했을 텐데 죽은 사람이 없었는데 뭐 만약 그랬다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제사장들과 고아차손의 도움이 없이는.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하를 읽고 계시네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우사가 이제 궤를 붙들어가지고 그죠? 죽었죠. 죽어서. 네. 근데 거기 우사의 죽음에 대한 스토리가 좀 약하다. 이렇게 대충 네 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네. 저희한테 지금 우물에서 숭늉을 차리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신약학자고. 네. 저는 조직신학인데.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반드시 전문가를 네. 이제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 엿장 선생님께서 이 귀여운 아이들. 그러니까요.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저도 고양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아,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엿장 선생님께서 아무 말도 없이 점을 하나 찍으시고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한참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네. 아, 직접 키우시는 아, 애들인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라 그러시네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모두 영성이 뛰어난 아이들입니다. 아하하. 네. 맞아요.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예. 네. 고양이들이 아주 이뻐요. 네, 그러네요. 저희가 뭐, 이렇게, 좋아하지만 키울 만한 상황이 안 되므로 아, 근데 못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훨씬 키우기 쉽죠. 안 키워봤어요 저는 사실. 자기가 예. 다 잘 처리를 해요. 예, 그래서 항상 깨끗하고 네. 항상 이 샤워가 되어 있는 상태. 어. 그렇지만 이제 한 번씩은 씻겨줘야 되지만 혀로 샤워를 하죠. 그렇죠. 예. 아주 깨끗합니다. 네. 그 근데 저는 이제 털 알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예. 못 하고 있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도 되고 우리 흐르는 강물님께서 또 문학적으로 네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고, 그렇죠. 우리가 저번 주에 방송한 거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네 기적 이야기 잘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옛장수님 네 옛장수님 아 그리고 함께하는 세상 삼십님 아, 예, 예. 아, 네. 새롭게 합류해 주셨어요. 짧게 예. 써주셨지만, 힘이 됐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고요. 특히, 장애신학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얘기와 정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신학에 대해서, 네. 더 많은 이야기와 정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하죠. 네. 우리가 더 깊게, 네. 더 넓게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또 진리는 일맥상통하거든요. 장애 신학이 됐던 해방 신학이 됐던 깊고 넓게 파다 보면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죠. 네. 네. 저희 엿장수님께서 또 게시판 그 관리를 네. 해주고 계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이 방송을 진행하시는 두 분의 신학자를 격려해 주십시오. 네. 큰 힘이 될 겁니다. 아유. 네.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진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오늘은 댓글은 여기까지, 아니, 엿장수님 댓글 한번 그래도 봐야죠. 그, 처음에 올려주신. 그러니까 인터뷰 2 들으시고, 아, 예, 예, 예. 청취 소감 이제 올려주신 게 있었어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차이와 경계에 대해서 일단은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이가 경계를 만든 게 아니라, 경계가 차이를 네. 만들어낸다. 아, 아주 좋은 말씀이죠. 이건 정말 우리가 마음에 네. 좀 새길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경계라는 거는 사실 네. 사회적인 하나의 메타포예요. 네, 네, 네. 사람들이 만든 거란 얘기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네. 차이는 그 경계를 지음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동성애 문제 아까 우리 뉴스앤조이 잠깐 저희 보면서 네. 예, 동성애 문제를 잠깐 봤었는데. 네. 이거는 자꾸 경계를 만들어내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네. 사이에 그냥 한 가지 차이가 이게 성적 지향성. 이거 이 차이로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이런 식으로 네. 경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차이가 경계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경계를 만들어서 차이를 부각을 시키고 있어서 그렇죠. 사회를 분열을 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게 먹히거든요. 먹히죠. 네. 먹히고 이 피아식별이 확실하면 그러면 공격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 편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네.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여인을 치라. 네. 사람들이 돌을 집어 들고 있다가 다 돌을 놓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돌을 집어 들고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치려고 했다라는 거는 그 여인의 가늠 죄 때문에 네. 경계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죠. 저 여자는 죄인이고 우리는 은이다.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그 경계를 허물어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이나 너희들이나 도찐 개찐이다. 경계를 허물어 차이를 없애버리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네. 예수님께서 네. 바닥에 글씨를 쓰셨죠. 뭘 쓰기 시작을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뭘 쓰셨는지는 모르죠. 안 나와 있기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아레오바고님과 같은 수준의 질문을. 네. 뭘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설교했을 때. 아, 네. 그 본문이 나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쓰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그랬잖아요. 네. 네. 아. 그러고서 이제 비껴갈 수 없는 은밀한 죄들을 아니면 이제 쓰시는 거죠. 가늠하지 말라라는 네. 죄목만 가지고 사람들이 온 거니까 네. 다른 10계명을 다 쓰지 않았나요? 다.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네. 사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뭘 쓰셨는지 모르지만 네.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네. 드러난 것은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저 여자를 정죄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요. 라는 걸 사람들이 네. 깨닫고 돌아간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쿨하게 살자. 서로 정죄하지 말고. 그쵸. 쿨하게 그냥 서로 네. 사생활 서로. 네. 이렇게 침해하지 말고. 네. 그냥 넘어가자. 네. 아니, 이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집에 가서 너네들 애나 보고 네. 밥이나 먹어라. 네. 네.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홍 교수님께서 이제 불교 서적을 열심히 읽고 계신다 이 말씀을 이제 해주셨었는데 네. 인터뷰 중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동감하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기 불교나 기독교나 무저항 세상과 멀어지기 내면으로의 이민 다시 말해서 이제 이거를 부추긴다면 그렇죠. 사실 네. 좋은 종교가 아니다 결국에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열매로 드러나야 그렇죠. 그것이 훌륭하고 건강한 종교다. 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번에서 남미의 해방 신학과 한국의 민중 신학 이렇게 말씀을 이제에 대해서 우리 홍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그래도 이제 동의하시는 그런 네. 입조로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가치가 고귀한 만큼 그 실현 과정과 수단도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궤변이다. 그러다가 죽어나가는 것은 힘없는 민중밖에는 없다. 시종일관 예수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수주대토. 이게 뭐죠? 수주대토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나무에 이게 수주 나무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토끼를. 아 그냥 오기를. 예, 예. 뭐 그런 저기 그렇군요. 네. 수주대토의 어리석음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결과가 생기기를 기다린다. 이런 뜻이죠. 기독교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2000년 넘도록 수주대토의 어리석음을 반복했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그 감나무 평화주의. 아래에서 네.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비슷한 얘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독립투사들도 무저항한 게 아니잖아요. 그 비폭력 저항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폭탄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네. 네. 근데 사실은 이런저런 모습의 저항에 네. 폭력이든 비폭력이든 그죠? 3.1운동은 비폭력이었지만 그죠? 이런저런 어떤 그런데 3.1운동도 민중이 할 수 있었던 사실은 최선의 힘을 다한 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폭력도 힘의 표현이고 비폭력도 힘의 표현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예, 아예 그냥 완전히 힘을 쓰지 않고 순응하는 거는 사실은 저항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의 시민운동 같은 것도 길거리로 나왔잖아요. 네. 그 자체로 사실은 힘을 표현한 거거든요. 예,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힘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써서 저항하는 것이 사실 억압받는 자들의 인간적인 어떤 존엄성을 나름대로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독립 운동 하신 분들도 생각이 나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 디트리 본 헤퍼. 네네. 네 그분 이제 이분 특집을 한번 신학자신데 본 헤퍼 특집 한번 하죠. 좋죠. 네. 네.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임팩트를 남기신 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본 헤퍼 이야기를 하고 그럼요. 그분의 책을 인용하고 행동하는 시성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네. 행동하는 영성. 네. 그래서 이제 나치가 이제 독일에서 들어서기 시작을 할 때 네. 이제 이분이 이제 신학자로서 네. 양심을 가지고 네. 비판을 네. 하기 시작을 하죠.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예, 이제 조직을 합니다. 예, 그 영화로도 나왔었죠.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네. 네. 그러니까 그 암살이라는 거는 사실 폭력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거니까. 네. 그거 자체로만 놓고 보면 사실 예수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그 마치 이제 젤롯 당원이었던 가론 유다처럼 예, 폭력을 동원해서 예,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던 예, 그런 가론 유다처럼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히틀러를 사실 죽였으면 암살하는 데 성공을 했으면 네. 그 뒤에 정말 수백만의 목숨 이 살 수도 있었겠죠. 예. 그렇겠죠. 근데 네.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네. 예. 저는 그 수백만의 목숨과 히틀러 한 사람의 목숨. 예. 물론 그렇게 계량화를 해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역사적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제 엿장수 님도 동의하시고 그리고 또 홍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당장 뭐 몇십만의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 한 사람을 제거하면 그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라면 그 폭력의 수단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게 옳지 않냐라는 게 사실은 신학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어떤 집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 들어있는 사람을 먼저 힘으로 제압을 하고 그 집을 늑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하십니다. 그게 이제 비유죠, 비유. 뭐 비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칼로 응한 데는 다 칼로 망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실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평화주의, 그 비폭력주의 이것을 지향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로서. 그렇지만 사실 그 말씀을 하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젤롯 당원들이 그죠? 폭력적인 이런 혁명을 일으키려고 해요.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그렇죠. 사실 그것을 이렇게 저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베드로가, 마고의 그 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당시 상황 자체가,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로마인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이고, 그렇죠. 레지스탕스 운동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네. 반대하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지 말아라. 게임이 안 된다는 거야. 게임이. 그렇죠. 로마 제국과 너희들은 게임이 안 된다. 너희들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로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전쟁에 대한 예고거든요. 그렇죠. 전쟁에 대한 네. 경고거든요. 전쟁, 야, 저항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판세를 읽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만고불변의 어떤 원칙을 제시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상황적으로, 네. 야, 로마 제국에 까불지 마, 다 죽어. 예. 그러니까 살리자는 거예요. 최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자. 이런 취지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민중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도자는 그런 판세를 읽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원칙만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해서 많은 사상자를 내기보다는 판세를 읽고 굽힐 땐 굽히고 예, 펼 땐 펴고. 네.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독립은 사실은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시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정언 명중적인 저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그 윤리적으로 또 보면은 네. 문제가 있는 것이.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황 윤리? 아니 아니요. 네. 그냥 이제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정언 명령으로 이제 생각을 해 보면 한 사람을 살리던 백 사람을 살리던 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를 선택하기가 네. 어려운 거죠. 네. 예.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윤리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더 많은 사람에게. 아, 공리주의. 공리주의. 감사합니다. 예. 예. 공리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 100사람을 살리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약간 공리주의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언 명령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예. 그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나치가 이제 집에 쳐들어왔어요. 내가 유대인들 한 100명을 네. 예, 감추어 놓고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때 이제 거짓말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렇죠. 예, 정언 명령을 따지자면 거짓말 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공리주의적으로 가자면 거짓말 해야 되죠. 그 공리주의적으로 가자면 상황에 따라서 계속 원칙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저는 이 공리주의랑 정언명령 두 가지가 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그게 같이 가기가 힘들다니까요. 네. 근데 판단을 이제, 하기가 네. 너무 힘들어져요. 네. 같이 네. 가면서 교집합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집합이 네. 없다니까. 근데 원래 이 메타피지컬한 네. 쪽으로 가면은 네. 사실은 다 끝과 끝은 만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독교 윤리, 네. 종교 윤리 다루면서 나중에 다루겠죠. 한 3년 뒤에. 이것도 다 다뤄보겠습니다. 네, 뭐 언젠가는 다룰 수 있겠죠. 네. 네. 아무튼 네. 뭐 이것도 전문가를 모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수의 정신은 네. 일단은 비폭력이 맞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아 물론이죠. 또 이제 사랑의 방식을 네. 네. 제시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실 간디가 네. 또 이제 배워서 쓴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만약에 비폭력인 경우가 사실은 많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효과를 따질 수 없는 거죠. 그렇긴 한데 네, 결과적으로는 네.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네. 효과적이진 않은 거예요. 네. 그렇죠. 비폭력 운동이라는 건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죠. 예.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면 예.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그 당시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약간 친일파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아 왜냐하면 밀정이에요. 아 로마인들이랑도 그냥 같이 네. 네. 밥 먹고 그렇죠. 백부장 칭찬하고 네. 그렇죠? 니들보다 얘가 훨씬 낫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막 이거는 사실 에스키싱 아니에요. 집권자들에게 네. 믿음이 훌륭하다 네. 이렇게 약간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독립 운동을 하는 네. 그런 옛날 그런 우리나라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셨다면 일본 순사들이랑 같이 맨날 밥 먹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네. 이제 예수님이 정말 네. 어떤 그런 정치적 군사적 혁명을 위한 네. 혁명가였다면 네. 그런 걸 했겠죠. 아, 네, 작전을 네. 짜고. 아. 군사를 모으고, 네네네. 예, 무기를 조달하고, 예. 혁명을 일으켰겠죠, 마카비처럼. 그렇죠.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피규어였다는 거죠. 그렇죠.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항상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좀.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이제 사랑의 방식인 거잖아요. 예. 예, 그걸 제시를 하신 거죠, 대안적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엔 일본인들이 스스로 물러나게. 아, 우리가 이 사람들 이렇게 억압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선한 사람들. 그렇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네. 싹 물러가면 좋은데. 그런 일이 네. 쉽게 안 일어나죠. 네. 근데 사실은 네. 이게 1, 2세기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이 기독교 운동을 그렇죠. 통해서. 네. 이 지배자들이 감화를 받고. 뭐 그런 일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다 네. 결국엔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죽은 거죠. 네. 네. 이제 아주 라디컬한 어떤 선행 운동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들이 많은 감동을 줬을 거예요. 사실 전반적으로 크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곡괭이 들고 밖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예. 그렇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저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곡괭이가 아닌 네. 예, 다른 걸 들고 정말 네. 네. 밖으로 물러가라 이런 거 네. 예, 다른 걸 들고 데모를 해야 나가서 데모. 예, 폭력이 아닌 방법으로 그렇죠. 찬양을 예. 부르고 예. 찬양과 어떤 노래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그 시위의 문화가 문화재로 바뀌고 있는 데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상당히 큰 감동을 느끼고 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네. 이제 한국 가면 그러다가 또 이제 잡혀가고 이렇게 하겠죠. 예. 네. 네. 그리고 그, 저기, 아리오바고님, 그, 음악 파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네. 아리오바고님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아직 연락이 없으시나요? 얼른 빨리.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파일을 빨리 보내주십시오. 네. 아, 댓글 소개는 이 정도로. 네. 예. 마치는 걸로 하고. 한 시간 넘은 것 같은데, 우리. 그래요? 네. 말을 또 너무 많이 했네요. 저희 기사 소개 하나 할 것도 있는데. 아니요, 우리 기사 소개는 다음에 하고. 네. 우리 오늘 티어님께서 좋은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네. 잠깐 쉬었다 가죠. 그럴까요? 네. 네, 그러죠. 자,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뭐 기사 하나 소개를 오늘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네, 바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본론. 네. 그, 오늘부터는, 저희가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과연 하나님은 변화하는 하나님인가, 혹은 변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아, 좋은 주제입니다. 제가 네. 이 질문을 이제 받았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Can God change? Of course.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 굉장히 짧은 문장이잖아요. 네. Can God change?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들과 그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그리스의 철학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쉽게 대답할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서 이제 답을 해드렸었어요. 그분한테. 네. 예. 근데, 그래서 오늘 예,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답은 뭡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해주세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아,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냥 이거는 yes or no 질문이잖아요. yes냐, no냐 이것만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yes냐, no냐? 네. 우린 또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yes and no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네. 네. 들어보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예스라고 생각해요. 네. 네. 네. 저도 예스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성경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그렇죠. 히브리서 말씀이요. 네. 완전 플라토니즘으로 영향을 받은 거죠,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yes and no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가 좀 이 신학자가 되기 전, 네. 목사가 되기 전의 기억으로 돌아가 봐서 신앙 좋았던 고등학생으로 네. 한번 돌아가 보죠. 아, 네. 네. 그때로 행복했다. 돌아가서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한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않는다. 그냥 플라토니즘적인 생각에 딱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네. 예,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그런 용어들로 하나님을 박스에다 담아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할 때는 그런 굉장히 엄중한 신학적인 그런 단어들,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아니 고등학생으로 돌아가. 그렇죠. 고등학교 네, 때도 네.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인 거죠 한마디로. 세속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제 간섭하는 거 없는 세속에. 세속에 간섭하지 않는. 그렇죠. 때묻지 네. 않는 손에 더럽게 흙묻히지 않는. 아, 네네. 그런 네. 어떤 그러니까 세상의 더러움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를 했던 거겠죠. 네. 그리고 저는 항상 그것을 지향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네. 이 더러운 세상을 초월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으로 기도와 말씀 생활을 했던 거죠. 그 저도 이제 그때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들이 하셨던 그 설교 말씀에 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다. 또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어떤 하나의 신앙 고백처럼 네. 그렇게 이제 하나의 레토릭이 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자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이 질문을 들었으면 저도 당연히 하나님 안 변하시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 해봐요. 예. 사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Can God change 하면 굉장히 헷갈려해요. 이 질문을 하면 쉽게 답을 못하는 거죠. Yes인지 No인지. 예. 그런데 하나님 변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의자 놓고 이제 밖에 앉아 있는데 이제 손님이 오죠. 저기 네. 밖에서 이제 세 명이 걸어와요. 그래서 그분들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잘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하나님이었던 거죠. 네. 나머지 천사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그분이 예수셨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중에 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고 네. 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아브라함한테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브라함이 물어보죠. 예, 하나님을 붙잡고 10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0명부터 시작했나요? 몇 명부터 시작했죠? 50명? 50명? 네. 네, 50명?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뭐 기억이 안 나요. 40명? 네. 결국에는 네. 몇 명까지 가죠? 10명까지 네. 만약에 의인이 저 성 안에 10명이 있더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실 거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사실 하나님이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네. 심경의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결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자면,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사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거죠. 그죠? 예. 네. 왜냐면 그 결정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가 변한 거니까, 예. 네.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 그런 시편에서도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고, 또 아까 말씀하신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구절이 나오죠.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떤 철학적으로, 네. 어떤 변화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실하시다. 그런 의미로 다 해석을 할 수 있죠. 그,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 부분에서도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 예. 예. 이렇게. 근데, 네. 그, 이 can과 change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답변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 혹은 이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하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우리가 가진 doctrine 중에 교리 중에 그 divine immutability라는 그 doctrine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실제적인 변화도 겪지 않으시고 혹은 그 intrinsic한 변화. 그러니까 내면적인. 그렇죠. 본래적인 변화. 뭐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내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네. 본질적인 변화. 네. 본질적인 변화, 본래적인 변화를 겪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떠한 측면에 있어서도. 이게 바로 그, immutability. 그러니까 불변성에 대한 교리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 클래시컬한, 교리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학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변화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문학적인 장치를 이용한 어떤 그 신실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변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 변화를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정말, 철학적인 요소들을 많이 동원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변화라는 거는 이 현실, 실제적인 상황에서 뭔가 바뀌면 그게 변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죠. 네. 그게 맞는 얘기죠. 그게 맞는 얘기죠. 그게 네. 뭐, 그게 긍정적인 바뀜이든 부정적인 바뀜이든 변하면 그것은 다 새로움이죠. 그렇죠. 네, 새로움이 창출이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그, 로지컬한 변화인지 혹은 이제 인터널 익스터널한 변화인지 그러니까 내적인 외적인 변화인지 뭐 여러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이벤트에서의 변화인지. 예. 네. 근데 그런 복잡한 얘기들은 지겹잖아요. 네. 네. 제가 요즘에 화이데드 그 철학을 조금 번역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네. 참 이런 지겨운 얘기들을 아주 집요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읽다 보면은, 와, 말이 된다. 지금 이 크리에이티비티를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거든요. 크리에이티비티라는 네. 그런, 네. 그런 용어를 어떻게 화이데드가 사용했는지. 사용했는지를 네. 제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크리에이티비티가, 궁극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궁극자. 네. 거의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네. 변화는 굉장히 현실적인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변화가 없지 않잖아요. 없지 않죠. 자연을 보면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도 계속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좀 더 이제 뭐 분자적인 레벨까지 생각을 해보자면 사람의 세포가 항상 예. 뭐 수십억 개씩 죽고 새로 생기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머리가 자라서 빠지고 손톱이 자라고 그렇죠. 생명이 있다는 건 그렇죠. 뭔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혹은 굉장히 적게 변하는 거 무생물들 그렇죠. 네. 물론 변화의 영향을 받긴 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오히려. 그렇죠. 예. 또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를 생각을 해봐도 그 돌멩이도 뭐 풍화작용을 겪고 뭐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채이고 이러면서 깎일 수 있지만 그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렇죠. 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거고 아주 오랜 시간이 있어야 조금 변하는 거고 네. 변화의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변하지 않는 건 죽은 것밖에 없는 거죠. 예,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럼 하나님 변하시는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저는 사실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 저는 굉장히 그 간단한 답변을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리얼이라면, 네. 그러니까 실제적 존재라면, 네. 그러면 변하는 것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예. 그 변화를 겪지 않으면 인디펜던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모든 물체들에서 예. 모든 변화하는 물질로부터 네. 독립적이어야지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떠한 관계도 갖지 않아야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하나님은 이 모든 유니버스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변화를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변화를 안 겪을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유니버스의 변화로부터.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관여하시고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네. 그런 의미가 일단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고요. 좋네요. 그리고 한 가지 개념을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이 하나님의 불변성의 교리는 자주 하나님의 그 impassibility 그러니까 무감각함의 교리와 함께 가요. passibility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느끼는 거죠. 네, 네. 근데 감각을 하지 못하는 걸 impassible 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하나님의 무감각함,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지 않음, 감정의 변화가 없음, 이것에 대한 교리와 연결이 돼요. 같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은 무감각해야 된 존재가 돼야 되니까. 네. 근데 그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한 죄인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그렇죠. 무감각한 사람이 잔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잔치를 열 만큼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얘긴데 하나님이 네. 그죠? 네. 하나님은 굉장히 감각적으로 살아계신 분이다. 활동적이신 분이다. 네. 그렇게 사실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과는 그런 거죠. 하나님은 기뻐 뛰시는 분이고 슬퍼 우시는 분이고 애통하시는 분이고. 네. 예.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너무 완벽한 존재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완벽하다 그러면 이상한가요? 매우 완벽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매우 완벽한 네. 존재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죠. 어떤 그 논리적인 그 이야기가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외부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셔야 되는 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굉장히 귀가 얇으시고 굉장히 변화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휘둘린다면 네, A로 갔다 B로 갔다 A로 갔다 B로 갔다 계속 그러신다면 하나님이 완벽한 존재인데 그러신다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건 되게 저한테 의미가 있네요. 왜냐하면 네. 만약에 내가 그냥 무심코 던진 말에 다 하나님 반응하셔서 다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면 제 인생이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하나님이 네. 만약에 네.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에 네.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으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괜히 내성 있으신 분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거를 네. 극단으로 가져가면 이 네. 이 무감각함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7번씩 7번.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테니까 우리한테. 네. 예수님이 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네. 7번씩 7번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그, 인내심을 극으로 네, 발달시키면은, 이 교리가 나오는 거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가만히. 그렇죠. 뭐, 뒤통수를 떼어도 그냥. 네네. 살짝 뒤돌아보 말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생각했을 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근데 어느 순간에서는 못 참고 그냥 화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물론 뭐 화를 내거나 그치, 이럴 수 있는데 임계점에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적인 변화니까 그 받다 받다 못해가지고 화를 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게 변한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죠? 예. 네. 예, 아무튼 그러한 완벽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는 존재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는 존재다. 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타임리스한 존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근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이원론적인 그런 하나님과 물질을 완전히 떼어놓는 그런 얘기고 왜냐면 시간은 물질에 귀속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실 때는 거기서 세상이라는 말을 더 코스모스는 이 물질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물질계랑 굉장히 긴밀하게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네. 예,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제가 만약에 그냥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 속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 내 안에 쌓이거든요. 네. 그럼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그냥 관조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서 세상을 관조만 해도. 근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에 충만해 계신 세상에 모든 꽃들의 음을 틔우고 그죠? 모든 아침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변함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 하나님이 타임리스한 존재가 아니라면 네. 그러니까 영원 불변한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템퍼럴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의 반대말이니까. 그러니까 템퍼럴하다는 건 뭐냐면 어느 역사의 한 시점에 로케이트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네. 거기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템퍼럴하다는 걸 한글로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시간적인 일시적인 존재가 네.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교리상에 있어서는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리스하냐 아니냐. 타임리스 저는 타임리스랑 같은 말이 이터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터널이더라도 네. 타임리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계속 존재하시지만 예? 타임리스란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물질 세계의 변화와 아무런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시간이 물질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하나님은 타임리 하시면서도 예? 이터널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건 이제 네, 제 생각이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네. 이제 우리 하나씩 지금 네. 개념을 좀 배워가는 시간이니까 아, 오케이. 타임리스하다라는 거는 네. 이터널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지금은 아 오케이 네. 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템퍼럴하면서도 이터널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개념을 하나씩 좀 네.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이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일시적인 존재라면 이 모든 상황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 안에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시간에 귀속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perfection, 이 완벽함과는 거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불변하고 또 무감각한 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이유로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플라톤으로 잠깐 가볼게요. 네.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이 불변성, 신적인 불변성에 대한 교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플라토가 말하는 하나님은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죠. 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신은 best possible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 중에서 최고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더 이상의 better한 possible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예, 그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도 없죠. 예, 그런 의미라면 최상급의 의미에서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예, 그 이 교리의 형성에 있어서 예, 이게 이제 그 그리스 철학의 이제 바탕이 되는 예,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영향을 받은 예, 우리 신약의 예, 여러 이제 신학자들이 예,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하나님을 위치시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좋게 변할 수가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불변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게 말 자체가 네. 좀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좁은 논리인 게 네. 최고의 상태라는 그 개념 안에 변하는 것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최고의 상태이기 때문에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최고의 상태가 변한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면 변하지 않으면 그건 최고의 상태가 아닌 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플라토가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일종의 그 정반합의 그런 순서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그리스의 여러 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항상 변화무쌍한 그런 모습들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서의 그런 논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여태까지 너무 신들이 엉망진창이었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신을 제시를 해야겠다. 예, 물론 이제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일 수 있죠. 네. 하지만 그 당시에 팽배해 있던 신관을 뒤집어 엎으려고 오히려 거기에 완전 정반대에 있는 신관을 내놓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리스인들이 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신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투영한 거죠. 다시 말해서 제우스나 뭐 이런 신들 인간적인 신 그렇죠. 자기 자신을 투영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그렇죠. 이제 어떤 신관을 제시를 한 것이다. 근데 그런 신관에 네. 진짜 그런 신관들이 지겨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거기에 대항하는 하나의 카운터 아규먼트로 자신의 신관을 그렇게 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데, 그건 제 생각이고. 네. 근데 플라톤의 이 말이, 들으면 굉장히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예. 뭐. 예. 더 이상의, 좋아질 수 없는 최고의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 말은 맞게 들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더 좋거나 더 나빠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변화는 플라토가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좋거나 나빠지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의 변화를 그러니까요.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상태가. 그렇죠. 네. 그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 했거든요. 그 신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신에 대한 모욕이다. 왜냐하면 신은 존재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존재케 하시는 분에 대한 존재를 유무하는 것 자체가, 예, 그게 신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죠. 저는 변화되도록 하시는 분의 변화 유무를 논하는 거가 변화케 하시는 분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까지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하시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또 신의, 이 불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어나는 사건, 운동에는 원인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책상에 있는 볼펜을 밀면 볼펜이 굴러가잖아요. 네. 운동을 하고 있고 어떤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 변화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제가 민 거죠. 예, 제 손가락으로 밀어서 어떤 힘을 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변화하고 움직이는 것들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원인의 원인, 네, 원인, 또 원인을 계속 생각을 해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저 구름은 왜 움직이는 것일까? 별은 왜 떴다 지는 것일까?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한 그 사건의 한 이벤트의 원인을 쫓아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파이널 소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원적인 그런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리고 그 근원적인 원인은 그 말 의미 자체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 이상의 어떤 소스가 그렇죠. 있으면 안 그 이상의 소스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unchanged changer. 변하지 않는 changer. 예. 변화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Unmoved mover 네. 과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네. 네. 그거와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unchanged changer가 결국에는 있을 것이고 그것을 후대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불변성의 교리를 가져오게 된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친 이 그리스 철학의 바탕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예,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근데 오늘 중간중간에 우리 애너님이 네. 좋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아, 진짜요? 네. 예. 굉장히 이렇게 뿅뿅뿅뿅 이렇게 나와서 죄송해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네. 좋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나중에 근데 저도 정리가 사실 안 돼 있어요, 머릿속으로. 네. 네, 대충 어느 쪽으로 방향은 잡혀 있는데 네.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죠. 말하면서도. 네. 네. 그래서 전 지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좀 저도 정리가 좀 정확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뒷이야기를 한번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여러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 나눴듯이 그럼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네. 또 이게 우리의 세상을 바꿔가는 일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은 어떤 주제를 우리가 다루든지 간에 탁상공론으로 네.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이슈들이랑 연관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좀 대화를 하면서 이 impassibility 그 네. 무감각한 거 근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성경은 정반대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 예를 들면은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아우성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모세를 보내시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와 연관돼서 네. 하나님은 기도를 과연 들으시는가? 그렇죠. 이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 대의라는 개념 있잖아요. 네. 동양에서도 네. 대의. 그게 저는 공적인 분노,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공적 justice. 예. 사실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개개인들은 사실은 우리 삶에 바쁘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 공적인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각각 스스로 이렇게 외면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예언자들이나 그런 운동가들, 이런 분들은 대의를 받아서 그 대의로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무감각하다. 그러면 대의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 우리 이 위에 있는 어떤 우리를 초월해서 있는 어떤 전 공동체를 아우르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신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 분노, 혹은 뭐, 기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대신 그 감정대로 우리가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하면서 행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훑어보는 것도, 그런 면에서 좀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왜 박근혜가 나쁘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그냥 듣고 믿어왔던 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 하나님의 캐릭터들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우리한테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네. 그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고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재고가 되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 참여를 더 할 수 있는 혹은 내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될 새로운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아니, 진짜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다루시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세월호 이후에 나라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의를, 하나님이 세월호에 대해서 느끼신 감정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 저는 그게 분노일 거라고 생각해요. 분노와 안타까움, 이게 정말 깊은 분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분노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각자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반응하시는 분이고, 또 어떻게든지 이 삶의 이 물질 세계에 섞여서 물질 세계를 움직이시는 예? 분이시라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신학의 어떤 기저가 되는 예, 그런 어떤 정신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에서 예, 우리가 사실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 하기로 했었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저희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네. 네. 네. 약속은 드립니다. 네, 우리가 할 거 많으니까 언젠가는 네.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게시판에다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빨리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뭐 하겠다 저거 하겠다. 네. 아니 뭐 네. 당장 다음 주에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어야 오래 갑니다.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요.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